HUBS. 띵동 갖고 온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제 빵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비가 한번 쏟아진 후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겨울이 오기 전 느낄 수 있는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서 며칠 전 청계천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청계천에 너구리 가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 건너편에서 두 마리 강아지가 장난을 치고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 체구가 강아지가 아닌 거 있죠? 살면서 한 번도 너구리를 본 적이 없어 너무 신기했는데 개과에 속해 있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달리 근처에 가기만 해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재빠르게 숨어버리더라고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너구리라니. 청계천은 정말 서울의 동물원 같습니다.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방금 오븐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갓 구운 빵이 무엇인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백예린의 0310. 달궈지는 오븐의 냄새, 열기, 구워지는 빵의 향기. 오늘의 빵은 바로바로 도넛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도넛, 정확한 정의를 내려볼까요? 도넛은 밀가루에 설탕, 계란, 우유, 지방, 이스트를 넣어 만든 반죽을 둥글게 빚어 안쪽에 구멍을 뚫거나 링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 빵입니다. 주로 링 형태로 만들지만 구멍을 뚫은 안쪽에 작은 원형 모양의 반죽을 튀기기도 하고 사각형 모양으로 조리하기도 하죠. 도넛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도넛의 모양이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넛은 어쩌다 도넛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19세기 미국에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빵 반죽을 기름에 튀겨 먹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잘 익지 않아 반죽의 중심부에 견과류, 즉 너츠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모양을 따라 초기에 너츠 오브 도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너츠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발음을 같으나 표기를 짧게 한 도넛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넛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는 설이 다양한데요. 과거 미국에 이민 온 네덜란드계 미국인이 즐겨 먹은 음식이라는 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는 19세기 중반 뉴 잉글랜드에 실제로 살았던 엘리자베스 그레고리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튀긴 케이크를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녀의 아들인 한슨 그레고리 선장은 견과류를 몹시 싫어해서 항해 중에 이 케이크를 배의 방향타에 끼워 넣거나 혹시 먹더라도 견과류를 모두 발라내고 먹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레고리의 요리사는 선장이 튀긴 케이크에서 작은 둥근 칼로 가운데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는 아예 처음부터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메리칸 도넛의 시초라고 하네요. 빅나티의 잠깐만. 어떻게 너를 풀까 일단 라떼에 한 잔을 슬쩍 걸쳐 그냥 다 벗어 던져 그때 내 귀에 번쩍 새 노래가 번져 yeah. 아무도 없는 카페 하나를 빌려 난 너를 불러 오는 소리가 들려 아직은 눈 뜨면 안 돼 홀로 웨이 들으면 안 돼 잠깐만 해먹으만 이건 빨리 가길 like a skate 근데 없어 foreign whip Buddy go go super lit 가져갈게 너의 lips 빨리 내려놔 그 방패 천천히 와 나한테 심장은 나 go as a ballet 약간은 느리게 안단테 왜 그래 그런 나의 태도 왜 넌 왜 탭 그르그러 이런 너 먼저 내 아직도 너 만족 못해 더 이상은 나도 못해 우리 양이 지금 많은 무슨 내가 더 잘할게 우기영 혹시 나는 미트 하나 더 했으면 보내줘요 템포는 68 정도로 잔잔한 걸로 앨범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심심하기도 하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보라고요 카페 하나를 빌려 나 너를 불러 오는 소리가 들려 아직은 눈 뜨면 안 돼 홀로 웨이 들으면 안 돼 잠깐만 해먹으만 이건 We finally arrived 저는 이렇게 한방에 다양한 역사가 존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어떤 역사를 믿을 건지 정하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미국에서 도넛의 인기는 아주 높아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프랑스 시민들이 병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도넛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요. 그 일이 발생한 후부터 미국 적십자에서는 평안과 가정의 상징인 도넛을 병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항상 도넛걸을 대기시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물론 도넛가이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도넛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도넛은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도넛과 주로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도넛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은 도넛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나 꽈배기 빵을 연상하면 되는데 발효에 의해 생성된 반죽 속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튀기는 과정에서 도넛을 부풀리기 때문에 빵의 식감이 폭신폭신합니다. 반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도넛은 비교적 단단하고 설탕이나 달걀이 더 많이 들어가 케이크 같은 맛이 나죠. 저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도넛은 이스트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다들 도넛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시나요? 저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던킨 도넛이 떠오르는데요. 이 둘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넛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도넛 양대 산맥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1933년 버논 루돌프와 그의 삼촌이 셰프로부터 이스트를 발효시킨 도넛의 레시피와 그의 도넛 가게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넛을 자전거로 배달하여 판매하였고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을 이룬 회사로 키웠죠. 자체 생산을 하는 매장에서는 한 나우라는 사인이 켜진 시간에 방문하면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1호점이 2004년 서울 신촌에서 오픈했다고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2004년에 오픈했었다니.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다음으로는 던킨 도넛입니다. 던킨 도넛은 1950년 매사추세츠에서 윌리엄 로젠버그가 설립했죠. 이 브랜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커피와 도넛 시장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키워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첫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도넛의 인기가 시들해진 요즘에는 샌드위치류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하여 다변화를 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SPC그룹 산하의 비알코리아사와 합작 투자 법인 형태로 1994년 첫 점포가 생겼습니다. 소녀시대 테티서의 디어 산타. 조금 더 가까워지길 오늘 내게 와줘요. What about us? 우리 함께 보내는 하얀 크리스마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Let's go. 하지만 오늘의 빵인 도넛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영양적으로는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도넛은 끓는 식용유에 상당히 오래 튀겨서 익히기 때문에 지방이 과다하며 설탕이나 당류가 높은 재료들로 토핑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나 기타 영양소가 전무한 수준인 영양 불균형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빵에 설탕즙만 씌운 글레이즈드 도넛은 기본으로 한 개가 최소 2,300칼로리로 밥 한 공기에 필적하기에 두 개만 먹어도 한 끼 식사 분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도넛 섭취 후 당 회복이 단기간에 되어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더더욱 자주 먹는 것은 삼가야 해요. 너무나 맛있지만 우리 몸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빵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자주 먹는 것보다 가끔씩 먹는 게 맛있는 만큼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위너의 아일랜드. 전 확인한 비행기 멍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bang bang bang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미소가 좋아 칵테일식 하듯이 놓아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샤메야 샤메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Yeah. Love and do I make that go bang Baby bang bang 난 너만을 위해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여덟 번째 빵, 도넛을 함께 구워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도넛을 그렇게 자주 즐겨 먹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집 가면서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집 가는 길에 노티드 도넛이 있어 맨날 마음속으로 하나씩 먹으면서 가거든요. 오늘은 노티드 우유 생크림 도넛과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유독 우울한 날 도넛 하나 먹으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니 여러분들도 오늘의 끝에서 하루가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나를 위한 달다구리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다들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돌이 김태환,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안녕! H. UBS